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레위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허락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뭘 가르치신다고 했죠? 사랑의 다섯 가지 본질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인 번제는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단순하게 100%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기본이다 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뭘 가르쳐줍니까? 그 온전한 사랑은 겸손이 없으면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는 이 겸손하면서 온전한 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화평, 평강,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의 기본적인 의미는 더불어 사는 거라고 했죠. 내가 다른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너와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세상 만물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전한 사랑이 샬롬이라는 방향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속죄제는 그 중에서 뭘 말해주는가 하면 책임입니다. 책임. 속죄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어 사랑이 그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임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타락하고 배신한 우리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속건제. 속건제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온전하고 겸손한 사랑이 평강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샬롬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은 책임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책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을 살아낼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바로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라.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것이다. 라는 것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5절을 보면, 그 15절 앞부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죠. 부지 중에 범죄하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한 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인 거죠. 보상이라는 말은 이 속죄제가 얘기했던 책임 그리고 이 정직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부지 중에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건제는 사랑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이렇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 모르고 정말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도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 정직하게 대하는 것.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도 정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속건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죄성이 가득해서 이 정직이라는 것도요, 사실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정말 온전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탁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남들 상처받든 말든 다 내뱉는 어떤 공격 같은 것이지 그리고 나 속 시원하려고 다 내뱉는 것이지 그거는 정직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독일의 신문기자이며 작가였던 위르겐 슈미더라는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합니다. 자기가 40일 동안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실험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일들을 관찰하는 그 일을 한 것이죠.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40일간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내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첫날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기차역을 가잖아요. 기차역에 가서 표를 끊는데 차표를 파는 그 매표원이, 그 역무원이 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미다라는 사람이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내뱉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아 하면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네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철도청 욕하고 이 기차역을 욕하는 거 아니야? 기차표값 외에 서비스 요금을 이렇게나 많이 받아먹으면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제 기차까지 놓치게 됐으니까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돌대가리 같은 자식아 하면서 막 있는 거죠. 그냥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면서 자기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린 거죠. 하나의 거짓 없이 정말 그 속에 있는 말을 정직하게 다 내뱉으니까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죠. 창구 지고는 겁을 먹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둘러싸서 구경을 하면서 그 예의 없던 창구 직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슈미더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슈미더가 그리고 차표를 끊고 기다릴 때 그 열차를 기다리면서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 역무원이, 그 당했던 역무원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담배 폈어? 그러면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복성 벌금 40유로를 물게 되었다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출근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슈미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친구 혹시, 이 기자니까요. 그 동료 기자 이런 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실험 중이니까 그냥 예 맞아요. 그거 그 사람 비리 저질러 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도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일일이 당신은 이게 안 좋고요. 당신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요.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 내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40일을 지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40일의 지옥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과 없이 진실을 말하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지옥에 가까워지더라.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완벽하게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슈미더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선거철이라서 인터넷에 댓글 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름이 숨겨져서 그런지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지 정말 인터넷 댓글 보면요,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속에 있는 말 거기다 더 과장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내뱉죠. 특히 막 지지하는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 댓글 전쟁이 벌어지면 아유 정말 거기가 지옥인가 싶습니다. 정말 정직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쏟아놓는 걸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걸러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야 오늘 너 나랑 붙어보자 이거죠. 지옥불로 한번 싸워보자 라는 것이지 그것은 정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정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사랑, 정직한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순화하고 거기에 배려라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 더 칠해지고 적절한 그 무례치 않은, 정말 결례하지 않는 그 예의를 담아야 비로소 정직에 가까워지고 비로소 사랑의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는 게 정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뭘 덧붙여야 될까요? 덧붙이는 것은 정직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뭘 덧붙여야 될까요? 왜 내 눈에 보인 그대로를 말하는 게 정직이 될 수 없을까요? 미국에 있는 최고의 명문대학 하면 어떤 대학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은 정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재들이 매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는 항상 이 대학 투어가 존재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을 안에를 돌아보는 투어를 하는 거죠. 재학생들이 그 투어에 가이드를 합니다.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버드 가이드 중에 이 가이드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옮겨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투어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동상은 하버드 대학의 창설자로 알려진 존 하버드 목사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쓰여진 것을 보십시오. 창설자 존 하버드 1638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상과 이 아래 쓰여진 말은요, 반은 진실이고요, 반은 거짓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거짓이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존 하버드 목사의 동상은 오리지널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조각가가 시간에 쫓겨서 조각을 하다가 이 하버드 목사님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랑 비슷한 모델을 앞에 두고 조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존 하버드 목사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이 학교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현금으로 이 창설에 기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학교의 창설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설자 존 하버드 1638년이라는 문구를 본 사람들은 모두 아, 그분이 1638년에 사망하셨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1638년은 이분이 그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바쳐서 학교에 도서관을 기증을 했던 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쯤은 사실이고 반쯤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하버드 대학의 모토는 베리타스입니다. 진실, 진리이죠. 그런데 이 동상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학생이라서 그런지 성립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설명을 왜 소개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 설명을 소개했을까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진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한 반쯤은 진실이라고 해도요, 그 절반은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 통찰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정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많이 쳐주면 한 절반 정도 진실이고요. 그 외에 많은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섞여져 있죠. 우리 인간들 중에서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 의로 가득하다, 진실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직하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뱉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뭐가 정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정직이고요, 그것이 정직한 사랑인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 다 아시죠?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의 일화,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화가 뭡니까?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 도끼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를 베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는데 워싱턴이 하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장난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 조지 워싱턴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정직했다라는 그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뻥이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미국의 그 유명한 위인전 작가인 퍼즌 윔스라는 사람이 그 조지 워싱턴의 그 전기를 쓰면서 너무 쓸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넣은 얘기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야,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거짓이었다니.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국민학교, 저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꼭 위인전을 사주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사주셨죠? 네. 거의 집집마다 제 친구 집에 가도 위인전 없는 친구 집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위인전을 쓴 그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 위인전이라는 이 책의 장르는요,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이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일화들을요 뻥튀기 시키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아닌 것도 그냥 이 한쪽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걸 강조해가지고 막 뻥튀기해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진실과 뻥튀기와 허구를 적절히 섞어놓은 것이 위인전기랍니다. 작가들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위인전마저도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 몇 도입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00도라고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0도에서 끓을까요? 이거 과학인데요. 과학이면 정말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찍어야 되잖아요. 99.974도랍니다. 1기압에서.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바꾸면 공식들이 다 틀려지고 교과서도 다시 써야 되니까 그냥 쉬쉬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과서마저 틀린 것입니다. 교과서 내에도 거짓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출판된 책 중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정말 진실과 진리만이 가득한 책은, 거짓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책은 없는 것입니다. 작가가 진리나 사실을 사실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는 역사적으로 뒤에서, 또는 그 증인들이 나타나서 볼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다행히도 가장 정직한 책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전서. 아까 정직이란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완벽한 정직을 제공할 수 없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정직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삶과 행동이 변화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성향이랑도 맞지 않고, 내 상식이랑도 맞지 않아서 동의도 되지 않고, 정말 하기 싫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가 말하는 정직한 사랑입니다. 정직한 사랑. 속건제는 크게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지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는 것. 또 하나는 6장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 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범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것. 이 세 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이 속건제는요, 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되는데 그 제사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를 정직하게 해요. 손해를 끼친 원래의 물건에 얼마를 더해서 주라고 했습니까?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러니까 120%를 주고 나서야 비로소 속건제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제가 만약에 실수로 어떤 차를 긁었습니다. 또는 뭐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도 모르는데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흥정이 붙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착 얼마 정도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자진해서 배상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배상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본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이, 사장님, 선생님, 그냥 80%만 받으시죠. 또 어떤 뭐 차가 아니면 다른 물건에 대해서 에이, 그냥 쓰던 거니까, 중고니까 제가 그 새 거 가격에 한 반값만, 50%만 물어드릴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를 갚아주라고 합니까? 120%. 이게 바로 사랑의 자세입니다. 정직한 사랑의 자세. 사실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법의 지배도 받지 않고요, 어떤 강제성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이 그냥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이 사랑은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랑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낙태에 대한 이슈가 뜨겁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카톨릭 국가인 어떤 나라에서 낙태를 합헌이다, 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그 논란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낙태에 대한 이슈가 예전부터, 특히 이 선거철만 되면 뜨거워지죠.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 허용해야 되는 사람은 왜 허용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이, 저 봐라, 지금 미혼모들이 애들 낳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둘 다 못 살게 되는데 저거 왜 그냥 두자? 그냥 낙태를 하게 두자. 아니다, 그래도 생명인데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의들이.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태아나 또는 그 출산된 후로 생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된 후로 생명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몇 개월부터 생명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논의들을 하고 앉아 있는데요. 참 헛다리 짓고 있는 일들이죠. 사실 이 문제의 중심은 뭡니까? 태아는 처음부터 생명인 거죠. 뭐 수정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로 짚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왜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책임을 왜 오로지 이 미혼모인, 이 특히 이 아이를 뵌 여자 혼자 책임져야 되는가? 이게 중심이죠. 그리고 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 깊은 곳에는 왜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건데 왜 사랑은 하는데 책임은 따르지 않는 문화가 어떻게 이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가? 그것은 이 사회의 미디어와 이 문화들이 사랑을 너무 가볍게, 대중가요와 영화와 드라마가 너무나도 이 사랑을 가볍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 가져가려고 하고 하지만 그 책임은 다 떠넘기는 이 흐름이 이 사회에 가득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 그걸 짚어야 하는 것이죠. 난 사랑했어, 난 감정에 충실했어, 이건 정직한 사랑이 아니죠. 정직한 사랑은 뭡니까? 120%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직한 사랑입니다. 120%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요, 내가 원래 져야 되는 책임 100%보다 조금 더 지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해가지고. 이게 정직한 사랑입니다. 속건제가 말하는 정직한 사랑. 근데 사람은 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죠.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그 다음은 네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아, 저 부분은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내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희 첫째 녀석 아들, 둘째랑 4살 터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4년 이상을, 하루가 말하려고 하면 한 3살 정도 되니까 한 뭐 6, 7년을 거의 외동아들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왜냐면요, 우리 첫째가 말은 좀 늦게 했는데요, 이 아이가 잘못을 하면요,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손을 비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걸 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흡족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둘째가 생기고 쌍둥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너 왜 이렇게 써? 하루가 그래가지고 쌍둥이 때문에. 아,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 죄악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핑계와 변명과 떠넘기기,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래서 요즘 저희 아들이 저에게 많이 혼나고 있죠. 근데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도 늘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내 속에는 반쯤은 진실이 있지만, 그보다 작은 것 같은데, 아무튼 반쯤은 진실이 있지만 반쯤은 거짓이 채워져 있습니다. 반쯤은 사랑이 있지만 반쯤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 제 책임이에요. 제 탓이에요. 부지 중에 한 일이라도, 모르고 한 일이라도, 마음먹고 한 일이라도, 나중에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 제 탓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 아, 그 일은 제가 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죄와 속번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예전 영화에 보면요, 조폭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죠. 요즘도 조폭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폭들을 희화화하잖아요. 조폭들을 되게 웃기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조폭들이 특징이 뭡니까? 온몸에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대사에 야, 네 몸이 스케치북이냐 이런 대사도 있던데, 이 조폭들의 문신이 특징이죠. 왜 문신을 합니까? 사람을 위협하려고. 그죠? 근데 그 조폭들이 잘하는 문신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문신이 있죠. 똑바로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내 자신의 안내, 거짓이 반쯤 있고, 정말 정직이 반쯤 있다는 이 처절한 자기의 고백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여기 착하게 살자라고 써있는 조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살자, 문신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써놓고 조폭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귀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뭘 못할까요? 하나는 유머를 못한대요. 두 번째는 회개를 못한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곱씹어보고 고백해보면 우리가 내 잘못,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뭘 증거하는 일일까요? 난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강정호라는 그 야구선수가 피츠버그라는 메이저 구단에, 야구 구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동안 복귀를 못했었죠? 예, 음주운전 해가지고. 미국에는요,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처벌과 또 많은 그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들이. 그래서 이 음주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AA라는 이 음주,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반드시 참석을 하고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언제인가면요, 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돼가지고요, 그냥, 아,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운전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아, 제가 다 고칠 겁니다. 저 당신은 술 안 먹을 거고요. 술 먹으면 다시는 운전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에서 치료가 시작되지 않고요. 이 사람의 치료가 시작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저는 중독자 마크입니다. 저는 중독자 이삭입니다. 라고 그 말을 고백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기 발견, 자기 고백, 거기서부터 죄악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상처와 문제와 중독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도 참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비유랍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다 밭, 그냥 다 같은 밭이라고 밭처럼 보여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려보니까 그 밭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길가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돌짝밭이 나오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가득한 밭이 나오기도 하고, 옥토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지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재밌고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목사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정직한 나의 발견, 정직한 나의 고백, 자기 고백,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 읽어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항아리 속 된장처럼 이재무. 항아리 속 된장처럼 세월 뜸들여 깊은 맛 우러내려면 우선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햇장이니 갑갑증이 일겠지. 펄펄 끓는 성질에 독이라도 깨고 싶겠지. 그럴수록 된장으로 들어앉아서 진득하니 기다리자는 거야. 원치 않는 불순물도 뛰어들겠지. 그것까지 내 살로 풀어보자는 거야. 썩고 썩다가 간과 허파가 녹고 내장까지 다 녹아나고 그럴 즈음에 햇볕 좋은 날 말짱하게 말린 몸으로 식탁에 오르자는 것이야.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내 속, 그리고 내 삶에 끼어든 불순물들, 거짓과 같은, 죄악과 같은, 욕심과 같은 그 불순물까지도 내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것까지도 품을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정직한 사랑, 정직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그 안에서 잘 발효된다면 정말 그 감칠맛 나는 된장 맛을 내듯이 우리도 이 정직한 사랑을 정말 잘 발효시키면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내용의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경원님이 쓰신 짤막한 노래라는 시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부드러운 빵, 아름다운 푸른 곰팡이를 피워내는군. 자신이 썩었음을 알려주는군. 정직하고 부드러운 빵은요, 잘 발효가 되어야겠죠. 아까 된장처럼. 그렇게 정직한 이 인격을 가진 사람, 자기가 썩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0%의 책임을 지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사람,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속건제같이 정직한 사랑, 그것이 인격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잘 발효되고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